있어요. 그대도 혹시 나를 보고 있나요? 그대의 환한 미소가 나의 가슴이죠. 내 몸에 퍼지죠. 눈을 감아요. 그런 날 느낄 수 있죠. 지금 내 사랑이 보이지 않나요? 그대의 발자국마다 내가 함께 할게요. 그대 지켜줄게요. 햇살에 비추고 어둠을 밝히고 그렇게 지금처럼 날 기다려줘요. 난 그대만 바라볼게요. 지금처럼 난 항상 웃어줄게요. I'll set it up for you. I'll bring it up for you. 그곳에 나를 위해 머물러줘요. 그대 향하는 바라기처럼 영원토록 난 변치 않을게요. For you. 눈을 감아요. 그리고 나를 믿어요. 지금 내 마음이 보이지 않나요? 그대의 아픈 기억을 내가 함께 할게요. 그대 지켜줄게요.